Cause you be like 좋았던 기억들로 다가 도쳐도 싫었다고 생각했던 모습들도 그마저도 완벽했어. Yeah, yeah. 계속해서 생각이 나다 내 머릿속을 가득 채워 넌 매일 밤 It's getting hard for me to fall asleep at night 잊어버려 우리 둘 밤새 너를 채우게 또 Nothing that can get you off my mind I'm flying solo and drinking every night 끝이 보인 우리 둘 지키지 못했던 말 No more excuses Excuses No more gotta get through this Through this 모든 게 stop it now Stop it now 함께한 장면 다 일시 정지야 yeah. 다 알잖아 뒤돌아봐 yeah. 결국 끊긴 너와 나의 발자국 속 안에 담긴 memory 쉽게 희미해져가는 날 보면 이럴 수밖에 없다고 해 넌 어쩔 수 없다는 말만 잊어버려 우리 둘 밤새 너를 지우게 둬 Nothing I do can get you off my mind I'm flying solo I'm drinking every night 끝이 보인 우리 둘 지키지 못했던 말 No more excuses Excuses No more Gotta get through this Through this 이해하는 내가 싫어 지금 와서 넌 뭐 하는지 We both know that it's over Your love is all I'm asking for And I promise you that I'll give you more of me